고백하고 생겨났었던 네가 좋아 하루 쓰리고 I like the gonna baby do 다시 또 너에게 말해 사랑한다 새빨간 내 맘을 안고 들뜬 난 이름 부르죠 Happy ending 같은 미소로 널 향한 내 맘을 받아줘 Merry go merry go round I'm the loving you loving you more 언제나 네 곁에서 같이 걸을게 Merry go merry go round 내 맘 내게로 돌아가도 봐서 매너 지켜서 우리 어색함이 두 볼이 뜨겁게 달궈오르니 분위기 식혀줘 했던 말도 하면 안 돼 당황한 표정도 안 돼 내일 아침 우선을 지켜줘 아무 일 없는 듯이 했겠어 새빨간 내 맘을 안고 들뜬 난 우리를 부르죠 Happy ending 같은 미소로 널 향한 내 맘을 받아줘 조명 plus 분위기는 앞에 오늘만은 남자답게 진심 담아서 간단하게 두 눈 보고 고백할게 널 바라보기만 해도 난 미소 지겨 한 번은 가고 싶어 하던 곳도 같이 가고 나의 첫사랑과의 첫사 서로 행복하게 웃자고 새빨간 내 맘